HUBS 비하인드 더 스크린 마틸다가 묻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요? 아니면 어릴 때만 이런 건가요? 그러자 레옹은 대답하죠. 언제나 그렇지. 아마 이 영화는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흘러나오는 OST만 듣고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의 영화는 레옹입니다. 눈에 띄게 흰 피부에 새침한 똑단발을 한 소녀 마틸다와 고독한 킬러 레옹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친구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혹은 연인 간의 사랑으로요. 레옹과 마틸다의 사랑이 소아성애를 미화한다거나 원조교제를 나타낸다고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서로 결핍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교감하게 되는 과정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영화를 가져와 봤습니다. 스토리도 재밌지만 인물들의 감정선이 너무 잘 느껴져서 볼 때마다 여운이 진하게 남더라고요. 프랑스 영화계의 거장 윅 베송이 연출하고 11살의 어린 나탈리 포트만, 게리 올드만, 그리고 장 루노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럼 시네필의 영화 이야기 7번째 필름입니다. 우유 마시는 살인청부업자와 담배 피는 12살 소녀의 이야기. 누구보다 강해 보이지만 여리고 소년 같은 한 남자와 또래보다는 너무 성숙해져 버린 한 소녀의 이야기. 영화 레옹으로 빠져볼까요? 아이유와 박명수의 티기타 리드맨 맞춰 스핀 기타 노래 레옹은 알지만 영화 레옹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줄거리부터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이 영화는 두 명의 주인공 레옹과 마틸다가 만나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아픔을 안아주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커피보다는 한 잔의 우유를 즐기고 틈만 나면 화분을 돌보는 특이한 남자 레옹의 정체는 살인 청부업자입니다. 여자와 아이는 죽이지 않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업계 1위의 베테랑이죠. 그는 마틸다를 만나기 전까지 매일 고독한 일상을 보냅니다. 레옹의 옆집에 살고 있던 12살의 소녀는 마틸다입니다. 그녀는 마약 거래를 하는 아빠와 꾸미기만 좋아하는 엄마라는 철없는 부모님들과 어린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소녀 마틸다가 장을 보러 간 사이에 누군가 집으로 들이닥치죠. 마약 단속국의 부패한 책임자이자 마약 사업을 주도하는 마약왕 스탠입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오자 스탠에게 온 가족은 몰살당해 있었습니다. 집바닥엔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고 스탠의 부하들이 서 있었죠. 불길함을 느낀 마틸다는 레옹이 살고 있는 옆집의 초인종을 누립니다. 그녀 역시 살해당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결국 울고 있는 마틸다를 본 레옹은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레옹과 마틸다의 동거는 시작되게 되죠. 마틸다는 레옹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해주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레옹에게 읽고 쓰는 걸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대가로 레옹은 가족의 복수를 꿈꾸는 마틸다에게 살인을 가르쳐주죠. 혼자 무표정으로만 살던 레옹은 조금씩 웃는 날이 많아집니다. 점차 그들은 둘도 없는 친구이자 가족이자 연인이 되어갑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요. 어느 날 마틸다는 아버지가 숨겨놓은 비상금을 찾아 레옹에게 스탠을 죽여달라는 가족의 복수를 의뢰합니다. 하지만 레옹은 거절하죠. 마틸다는 하는 수 없이 혼자서 복수를 감행하기로 합니다. 레옹의 총을 들고 몰래 스탠이 있는 마약 단속국으로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미치광이 스탠에게 12살짜리 마틸다는 상대도 되지 않았죠. 결국 레옹은 마틸다가 남긴 쪽지를 보고 바로 마약 단속국으로 가서 스탠의 부하들을 싹쓸이해버립니다. 열받은 스탠은 있는 인력을 모두 동원하여 레옹을 공격하죠. 아무리 업계 1위 살인청부업자라도 혼자서 감당해내기란 쉽지 않았죠. 결국 레옹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마틸다와 자신이 아끼는 화분을 구출시키죠. 영화를 다시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틸다가 없었다면 레옹이 죽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마틸다가 없었다면 레옹은 저런 행복함을 느낄 수 없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분명 그 사람 때문에 희생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슬프고 아픈 날도 있겠고 결국엔 이별을 할 걸 알지만서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추억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순간들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힘든 날이 언젠가 있을 걸 알면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랑 하고 계신가요? 이 작품의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마지막 씬 기억나시나요? 스탠이 경찰들을 싹 다 동원해서 레옹과 마틸다를 잡아들이려고 했던 씬이요. 이 촬영지가 미국의 할렘가였는데 촬영할 당시 실제로 근처에서 한 남자가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나왔죠. 그는 그렇게 도망치다가 우연히 세트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도둑은 경찰차 수집대를 보고 식겁해서 경찰복을 입고 있던 엑스트라에게 자수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얼떨결에 범인을 잡은 일화가 유명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웃기면서도 그만큼 사실적으로 무비를 만들고 연출했기에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이 영화는 무려 한 달 만에 각본을 만들고 촬영은 심지어 세 달 만에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급하게 시작했던 이유는 릭 배송 감독이 제5원소라는 영화를 먼저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의 일정이 꼬여서 촬영 중간에 제작비 조달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급하게 아, 제작비가 필요한데 일단 다른 영화로 돈을 좀 벌고 촬영을 재개해야겠다라고 해서 순식간에 레옹을 뚝딱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마치 이건 저번 비하인드 스크린에서 말씀드린 데이미언 셔젤이 라라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위플래시를 먼저 만들었던 케이스와 비슷하지 않나요? 세상에는 의도치 않고 알 수 없는 일 투성이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의도치 않았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다들 영화를 보시면서 마틸다 역을 연기한 나탈리 포트만의 연기에 감탄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감독은 더 나이 많은 여자 아역 배우를 원했다고 하죠. 그래서 당시 너무 어린 11살이었던 나탈리 포트만을 거절했죠. 하지만 그녀는 다시 오디션장에 들어와서 그녀의 동생을 잃고 슬퍼하는 장면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릭 배송 감독은 그녀의 연기에 감명받아 마틸다 역을 맡겼죠. 무려 20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던 겁니다. 영화 자체를 보는 것도 너무 재밌지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마틸다는 말하죠. 저는 다 컸어요. 이제 나이만 먹으면 돼요. 그러자 레옹이 말합니다. 나와 반대구나. 나는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어. 아직 크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강해 보이지만 여리고 소년 같은 한 남자와 또래보다는 너무 성숙해져 버린 소녀. 이렇게 둘은 너무 다른 사람이지만 모두 가슴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같죠. 서로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온전해집니다. 존재 자체가 결핍을 채워주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둘이 부러워졌어요. 레옹과 마틸다 같은 사랑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살면서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자기 자신이 완전해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네요. 또 레옹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제 자신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만약 누군가 옆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건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레옹처럼 말이에요. 그거 각박한 현실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상처받을까봐 재고 내 인생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사랑에 너무 깊게 빠지면 안 돼 같은 비겁한 생각이 자꾸만 들기도 해요. 사랑을 1순위에 두면 요즘은 로맨티스트라는 소리보다는 현실 감각 없는 멍청이라는 소리를 듣곤 하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저도 못하면서 사랑타령을 하고 있네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레옹을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재미도 있지만 진짜 사랑이란 뭔지, 누군가로 인해 행복을 알게 된다는 게 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번 비하인드 더 스크린에서는 레옹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일곱 번째 상영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대본의 김민지, 기술의 문예인, 그리고 아나운서 박예린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또 마법 같은 영화 한 편 들고 올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H UBS